이상한 소리더냐. 관심 없이는 그 소리를 분별하지 못한단다. 간신배들의 모략이더냐. 국민의 소리더냐.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우리 모두 느끼리라. 민심 시청.